가까이서 봐도 난 좋아. Red. 반짝이는 눈빛 루비같이 모든 시선 eyes on me. 내가 그 누구보다 더 빛나게 빨갛게 물들일게. 이런 느낌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세상을 봐. Oh baby, la la la la.